Here we go. 너만을 want to 사랑해 love you. 네가 내 인생 가장 큰 이슈. 너만을 want to 사랑해 love you. 네가 내 인생 가장 큰 이슈. 언젠가부터 내 맘속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yeah. 안 지나서 나 눈을 뜨나 눈 감아보나 네 생각뿐 oh. 친구를 만나고 술 한 잔을 해도 너 빼고 난 다 귀찮아 yeah. 축구를 못 봐도 함께 있어 담배 못 펴도 넌 나의 girl 안 지나서 나 눈을 뜨나 감나 난 오직 네 생각뿐 oh. TV를 켜고 예쁜 여자를 봐도 너 빼고 난 다 귀찮아 yeah. 집이 멀어도 갈 때마다 차가 막혀도 괜찮아 가장 큰 이슈